Bad boy. 아, 나 그런 놈 아니라니까. Hey, come on. Don't be shy. Let's go. 제일 못하는 거 바람 피는 거 한눈파는 거 기부리는 거 뽕 치는 거 걱정마 내 인생의 좌우명 이 세상의 비밀은 없다 나의 천사가 되어줄래 너 말곤 아예 다른 여잔 전부 다 돌려볼게 약속해 내가 키 클 때까지요 이래 내가 나쁜 남자 oh no 바로 진짜 남자지요 다른 널 데려갈 오빠 출발했어 I can't stop don't stop You driving me so crazy I want you to be my baby My queen first lady 한마디로 넌 amazing 내가 바람둥이라 말은 오해 나를 만나면 깜짝 놀래 I'm not a playboy bad boy Call me Mr. One Love 우린 다음 주에 손을 꼭 잡고 영화를 보고 있을 거라고 넌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날 미치게 만든 너야말로 bad girl 줄래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 내맘 받아줄래 알아서 모시다니까 내 모든 걸 줄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전부를 줄게 Trust me 나를 느낀다면 love